아주 괜찮아 잡아줄게 너 많이 걱정했니 No no no 아직 처음이잖아 그것쯤은 다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원래 그래 다 어른들도 우리 나이 땐 다 실수하고 연습하면 성장했었대 우린 아직 처음인 것들이 많잖아 괜찮아 우리도 겪어보면 크면 되잖아 울지마 잠시 지쳤지만 조금 쉬어가면 돼 너는 잘할 거 있어 너 잠시 힘들 때 내가 같이 뛰어줄게 걱정 접고 일어나 팔을 걷어 굴려 포기 따위 접어 넌 잘하고 있어 집어쳐 차라리 그 시간에 뛰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른 채 달리는 느낌 지친 몸과 맘의 연속 그러다 포기 앞에 들킨 끝은 너가 청하는 거야 너가 청한 끝은 뭐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 그 자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분명 잘하고 있어 내가 아는 너의 모습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거면 됐어 그렇게 계속 너만의 페이스를 유지감 불안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자신하고 의지해봐 넌 잘하고 있어 지쳐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이미 전했지마 넌 조금 서툰 것뿐이야 시간이 지나 또 지나 널 돌아봤을 때 너에게 말해줘 이렇게